아름다운 내 촉의 풍년이 왔네. 올 시운 나 좋을 시부 좋다. 앞집의 할아버지 뒷집의 할머니 앞마을의 아주머니 뒷마을의 청년들 모두 다 모여서 노래 부르세. 올 시운 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네. 얼시구 추흘시구 얼시구가 절시구 이런 풍요를 그 누가 주었나. 수령님이 주었지 그 누가 주어. 딸이 사람 그렇고 말고 예, 춤나 춰보세. 올시구 나 절시구 좋다. 시구 절시구 나 좋네. 동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듣소. 내 아들은 전선했어. 원수를 쳐부시고 건물을 세워 영웅이 되었으니 이 아리 전가 아들을 두려면 나같이 듣소. 올식은 나 좋다.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. 얼씨구 추흘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이런 아들을 그 누가 키웠나. 노동당이 키웠지 그 누가 키워. 딸이 사람 그렇고 말고 어깨에 춤나 춰보세.